복잡했던 일들 다 지워버려 행복한 기억들로 너의 맘 가득 채우고 싶어 와. 눈을 감고 내 손을 꼭 잡아 와. 날 따라와 날 믿어봐 푸른 빛 바다와 백사장 따뜻한 햇살 코코넛 달래 또 눈이 부신 건 너의 미소야 소막 카니발 오에오 오에오 난 나해야 잠이야 이런 달콤한 느낌 내 심장 콩닥콩닥 I want kiss kiss kiss 달콤한 기억들로 내가 너의 맘 가득 채우고 싶어 와! 눈을 감고 내 손을 꼭 잡아 와! 날 따라와 날 믿어봐 푸른 빛 바다와 백사장 따뜻한 햇살 코코넛 달래 또 눈이 부신 건 말이야 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말이야 널 그만큼 맡겨 성큼성큼 가져가는 내 사랑 너는 햇살처럼 눈이 부셔 나는 파도같이 거침없어 우리 앞에 미련 바다처럼 넓고 끝이 없어